세고 잠든 그대의 등 뒤로 밤새 내리던 그 푸른 비도 거쳐 가고 슬프던 날이 가고 아침이 밝아와요. 그대 창가로 눈부신 아침이 내 소중한 사랑, 소중한 사랑 이제 눈을 떠 떠요. 흩어진 머리칼 내가 쓸어줄게. 내 소중한 사랑, 소중한 사랑 이제 눈을 떠요. 아침 햇살이 부서져와요. 외로워하지 있을게요.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. 난 그대 여린 가슴에 작은 불빛 될게요. 쓸어줄게. 내 소중한 사랑, 소중한 사랑 이제 눈을 떠요. 아침 햇살이 부서져와요. 하지 말아요. 내 곁에 있을게요.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. 난 그대 여린 가슴에 작은 불빛 될